HUBS. 골드 케이스 진실의 방. 불가능을 제외하고 남는 것이 믿기 힘들지라도 진실인 법입니다. 영원한 명탐정 셜록 홈즈가 남긴 명대사 중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불가능을 제외해도 남는 것이 없을 때는 어떨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오늘도 저희 한대방송국의 라디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콜드 케이스라는 영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나요? 콜드 케이스의 단어 뜻을 그대로 직역하면 차가운 사건입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사건, 즉 미제 사건이란 뜻이죠. 미제 사건은 활발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장기간 미해결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 유전자 검사로 많은 미제 사건이 해결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수백 개의 미제 사건이 존재해요. 오늘 한대방송국의 점심 라디오와 함께하는 이 시간에서는 한국의 미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며 하나씩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지금 저와 함께 미제 사건을 들려줄 진실의 방으로 가봅시다. 진실의 방의 포문을 열 첫 번째 미제 사건은 바로 태백 혹한기 이병 사망 사건입니다. 2023년 1월 12일 오전 6시 54분경에 강원도 태백시 육군 제36사단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갑자기 훈련 이병이 돌연 사망하는 일이었죠. 부검 결과에서도 사인 불명이라고 나왔을 정도로 당시 사고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미제 사건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기에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2021년 12월에 발생한 대구 동구 새끼 고양이 떼죽음 사건입니다. 당시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새끼 길고양이 떼죽음과 관련해 학대 의심으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결국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종결됐어요. 한대방송국이 스토리텔링해주는 두 미제 사건에 관한 이야기, 지금부터 저와 함께 더 자세히 들여볼까요? 오늘의 첫 미제 사건은 태백 혹한기 훈련 이병 사망 사건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23년 1월 태백 군부대에서 발생한 돌연 사망 사건이었죠.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육군 제36 보병사단 예하 부대에서는 혹한기 적응을 위한 훈련에 참여한 최민서 이등병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최 씨는 사망 당시에는 이등병이었으나 사후에는 훈련 중 사망으로 판단돼 순직으로 결정돼 계급이 2등병에서 1병으로 한 계급 추서됐어요. 때문에 지금부터는 최1병이라고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2022년 11월에 입대했고 2023년 1월에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그러나 자대 배치를 받은 직후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일주일간 격리 생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격리된 지 이틀 만에 혹한기 적응을 위한 야외 훈련에 참여했어요. 어쩌다가 최일병은 격리 이틀 만에 독한 혹한기 훈련에 참여하게 된 것일까요? 군 당국은 최일병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무증상에 가까웠고 대대장 면담을 통해 건강하다고 판단해 훈련에 참여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야외 텐트에서 잠을 자던 중 숨진 채 발견됐어요.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에 주변 사람들 모두가 놀랐습니다. 유가족이 같이 취침했던 최일병의 동기와 면담한 결과 그는 선임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지도 않았고 시신의 외상도 전혀 없었죠. 또한 경찰은 최일병이 잠을 잤던 텐트의 최저기온 역시 영하 2.5도로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흔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마저 최일병에 대한 부검 결과를 사인 불명으로 판단했어요. 건강했던 한 청년이 갑자기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니 다들 원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죽음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가장 큰 원인이었을 것이라는 설이 유력해요. 최 씨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지 이틀밖에 안 된 데다가 저온이라는 다소 열악한 환경에 합쳐져 이 같은 참담한 결과를 낳았을 것이라고 유가족은 판단했죠. 유족들은 해당 사건 이후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진실의 방에서 두 번째로 알아볼 미제 사건은 바로 대구 길고양이 떼죽음 사건입니다. 2021년 11월 6일 오전, 대구 동구 유라동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두 달 남짓한 길고양이 4마리가 죽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어요. 학대로 추정되는 이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숨진 길고양이들은 모두 고작 성인 여성 손바닥 크기에 불과했으며 홀로 이동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작고 어렸습니다. 이에 학대를 의심한 대구 길고양이 보호협회가 검안을 의뢰했어요. 그 결과 4마리 모두 집어 던져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린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4마리 중 3마리는 모든 신체 부위에서 심각한 골절이 있었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모를까 앞서 같은 아파트에서 성묘인 암컷 고양이가 목이 잘린 채 발견되기도 했기에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현장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했지만 그마저 누가 훼손하며 누군가 고의로 이들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졌어요. 그리하여 주민들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동물학대범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지을 수 있는 단서를 끝내 찾지 못했어요. 인근 주민 탐문과 CCTV 분석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진행했지만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고양이들이 지냈던 장소와 그릇을 감식했지만 범행 주체는 확인하지 못했죠. 주민들의 관심이 워낙 높았던 사건인 만큼 피의자를 특정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끝내 피의자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구 길고양이 보호협회는 동물학대 범죄는 늘고 있는데 처벌은 미비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동물학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지금까지 태백 혹한기 입영 사망 사건과 대구 동구 새끼 고양이 떼죽음 사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첫 진실의 방 어떠셨나요? 첫 시간이라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 사건들 위주로 들고 왔지만 세상에 헛된 죽음은 없는 만큼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늘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제 사건은 늘어나게 되니 더욱더 철저하게 원인을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죠. 이는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던 동물과 관련된 사건에도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미제 사건을 들고 나타날게요. 이상으로 오늘의 미제 사건 담당 수사관 김지윤, 기능사 박가람, 그리고 캐스트 김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